이 시간에는 노래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류송독창 내조곡을 아름답게 꾸리자. 한 포기의 풀도 심으며 푸르른 주단되고 나무라도 심으며 담수론 열매대리 우리 모두 애국의 한 마음으로 금수강산 내 조국 라곤으로 꾸리자 아름답게 꾸리자 방울의 물도 아끼며 만복의 샘물 되고 한 와트의 전기라도 아끼며 기쁨의 불이 되리 간직에 꾸릴 때 조국은 부강하리 우리 모두 애국의 한 마음으로 금수강산 내 조국 라곤으로 꾸리자 아름답게 꾸리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류송 독창과 방창 내 심장은 노래하니 순 행복을 누릴 줄만 안다면 정작은 병사라 우리 웃지 말아라 아 내 심장은 노래하네 조국의 안녕 바치라고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류송 독창 저곡을 위하여 빛나게 살자. 아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